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고운 머릿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. 어디로 가야 하나?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가 달맞은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.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. 어디로 가야 하나? 너도 이제는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오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래 바다에 비쳐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이 맞춰본다.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